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창립 이른돌 기념 모임이 19일 평양의 철이마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모임에는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들, 중앙과 지방의 적십자 일꾼들, 자원봉사자들, 청소년 적십자 회원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적십자 국제위원회, 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연맹과 단마르크, 핀란드, 영국의 적십자사 대표들,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 우리나라에서 사업하고 있는 적십자 국제위원회 대표단, 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연맹 대표단 성원들이 모임에 초대되었습니다. 모임에서는 연설이 있었습니다. 모임에서는 적십자 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일꾼들과 자원봉사자들, 청소년 적십자 회원들이 소개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의 자랑찬 역사와 활동을 보여주는 사진들과 도서들을 돌아보았으며 록화 편집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1946-2016을 시청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적십자회 창립 이른돌을 기념하는 청소년 적십자 회원들과 대동맹학교 학생들의 예술 소품 공연이 있었습니다. 한편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에서는 창립 이른돌세의 점에서 연회를 마련했습니다.